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맘눈 후세인이 최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2016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장건이를 맞는 중요한 계기에 점하여 김정은 동지께 파키스탄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쌍무관계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축전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민에게 따뜻한 축원을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